50 languages. 63. 63. 63. طرح الأسئلة 2. 질문하기 2. 질문하기 2. لدي هواية. 저는 취미가 있어요. 저는 취미가 있어요. إني ألعب كرة المضرب. 저는 테니스를 해요. 저는 테니스를 해요. أين هو ملعب كرة المضرب؟ 테니스 코트가 어디 있어요? 테니스 코트가 어디 있어요? ألديك هواية؟ 취미가 있어요? 취미가 있어요? ألعب كرة القدم. 저는 축구를 해요. 저는 축구를 해요. أين هو ملعب كرة القدم؟ 축구장이 어디 있어요? 축구장이 어디 있어요? إن ذراعي يؤلمني. 팔이 아파요. 팔이 아파요. وكذلك قدمي ويدي تؤلمانني. 발하고 손도 아파요. 발하고 손도 아파요. أهناك طبيب؟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عندي سيارة. 저는 자동차가 있어요. 저는 자동차가 있어요. ولدي أيضا دراجة نارية. 저는 오토바이도 있어요. 저는 오토바이도 있어요. أهناك موقف للسيارات؟ 주차장이 어디 있어요? 주차장이 어디 있어요? لدي كنزة صوف. 저는 스웨터가 있어요. 저는 스웨터가 있어요. ولدي أيضا سترة وبنطال جينز. 저는 자켓과 청바지도 있어요. 저는 자켓과 청바지도 있어요. أين هي الغسالة؟ 세탁기가 어디 있어요? 세탁기가 어디 있어요? لدي صحن. 저는 접시가 있어요. 저는 접시가 있어요. ولدي سكين وشوكة وملعقة. 저는 칼과 포크와 숟가락이 있어요. 저는 칼과 포크와 숟가락이 있어요. أين الملح والفلفل؟ 소금과 후추가 어디 있어요? 소금과 후추가 어디 있어요? يرجى زيارة موقعنا على الإنترنت www.50languages.com للاطلاع على كتبنا وتحميل آخر الإصدارات منها.